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실 때는 직접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 이후에 사도들의 경우는 사도들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선출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그 집사를 선출할 때 일곱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안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택하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택하라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손을 들어서 선출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교회 회원에 의한 이 직분자 선출 방식,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유래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는 선거를 통한 직분자 선출 방식을,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명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행위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선출 방법을 중세 이 로마 그 교황 체제가 확립되었을 때는 이런 성도들을 통한 이 선출 방식이 교회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교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금 교회 회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방식, 그것이 다시 가능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그 교훈, 그 가르침,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부터 이것이 다시금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나 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선거를 통한 방식으로 직분자를 뽑았다는 것이죠. 그 선거 방식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다. 그 선거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요시했던 것이죠. 이러한 선거는 오늘 사회에서도 가령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든지 뭐 지방의회 선거를 한다든지 이 관직을 얻는 것도 선거를 하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좀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사회에서 국회의원 선거나 이 의회 선거는 다분히 인기 투표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선거는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자신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서 그 관직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선거를 그 관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죠. 반면에 교회의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교회 직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선거는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통해서 그 직분을 따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선거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점에서 직분자 선거를 하는데 무엇보다 이 선거가 그저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행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적어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바로 이 직분자 선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거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투표에 참여하는 여러 성도들의 자세가 이 투표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한다면 그 투표하는 그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지리라 봅니다. 나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는 통로라고 믿는다면 투표에 임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할 것인가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투표할 것입니다. 혹 이왕이면 나랑 가까운 사람을 찍어야지, 나랑 친한 사람을 뽑아야지, 누가 선출돼야 나한테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교회를 세우는데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성실성과 또 그 사람의 신앙적인 태도와 그 사람의 은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충성할 사람인지를 물으며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라고 믿는다면 가령 여러분이 내가 투표한 사람이 선출되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 내가 투표한 사람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기 위해서 투표했기 때문에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라고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선거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라 그렇게 믿는다면 후보자들의 자세도 달라지리라 봅니다. 만일 어떤 후보자가 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 후보자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서 비록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재확인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선출이 되지 않은 후보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상하겠죠. 좋지 않을 겁니다. 또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직분자로서 아직은 자격 미달이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를 단지 감정과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점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혹 당선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성장과 성숙의 디딤돌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고 낙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때가 되어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한 다음에 우리는 검증 과정을 또한 엄숙한 서약을 그리고 거룩한 임직을 통해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검증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 검증 과정은 선거 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선거 후에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보자가 임직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령 집사를 선출하고 임직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먼저 내적으로나 외적인 그 자질에 대해서 면밀한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또 11절의 표현처럼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거기 말씀하는 것들이 뭐죠? 직분자들은 행동과 혀 그리고 술, 돈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의 경우를 보시면 8절에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혀로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술에 탐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11절에 보시면 비슷하지요. 행동은 신중해야 되고 또 혀로는 험담하지 않아야 되고 또 중독이 만연된 세상 속에서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충성된 사람이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집사의 직무는 구제와 재정과 관련된 직무를 맡은 그런 역할이죠. 또 권사들은 성도들을 방문합니다. 환자들을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직무를 맡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집사나 권사들에게 성도들과 이웃의 그 필요를 살피고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할 겁니다. 사려깊지 못한 말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또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맡겨진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또 직분자는 깨끗한 양심을 소유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선명하게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에 덧붙여 말하죠. 직분자는 가정생활과 또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충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또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집사를 세울 때 또 권사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성품이나 그 언행 또 물질의 사용 진리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 밖의 평판에 대해서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신중하게 그래서 고려해서 결정하라라는 뜻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당회에서도 우리 교회의 직분자의 공통 요건으로 네 가지를 정하고 주보에 실었죠. 예배 참석과 관련해서 온전한 11조를 또 봉사사역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풍삼기 영적 성장 과정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기준들은 직분자로 선출하기 전뿐만 아니라 선출한 이후에도 검증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직분자를 잘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마치 율법 조항처럼 그걸 어기면 잘라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주신 이 직분에 합당한 자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잘 설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고 힘쓰라는 뜻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개혁교회가 믿고 따르는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벨직 신앙고백서 31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스스로 직분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직분자가 될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 부르심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까다롭다고 여겨지시나요? 예,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선물로 주신 고귀한 직무입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에는 또한 막중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직분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모든 회원들의 책임의식도 역시 뒤따라야 할 과정입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없이 직분자를 선출해놓고 회원은 회원대로 직분자를 세웠으니 다 알아서 책임지겠지 생각한다거나 직분자는 이제 직분자가 되었으니 그걸 사회에 무슨 큰 명예처럼 여기고 자기 직무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쇠락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만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 고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위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생명을 증거하는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걸맞는 자질과 신중한 검증을 거쳐서 선출된 직분자들은 경건의 비밀을 전파하는 존귀한 사명을 맡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충성된 직분자를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질 것이고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명예나 관직도 그 상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섬기는 교회의 직분은 그 상이 얼마나 크고 영원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나 또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선거를 통해 또 세워질 직분자들, 무엇보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직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큰 담력,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보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값지고 또 멋진 그러한 면류관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과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